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노동당의 용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용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녹음 구성 영원히 빛나라 위대한 조선노동당이요. 그대 정답고 눈부신 자태 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당기며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 그대 중생을 그 품에 바쳐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향해 노도쳐가는 내 조국의 약동하는 숨결인 양, 마치와 낮과 붓이 아로 새겨진 우리 당 깃발, 오늘도 당중앙연의 총사에 세차게 휘날린다. 영원 불멸할 그대와 함께 모든 영광 맞이하리라. 이 얼마나 격정이 넘쳐나는 노래입니까? 이 노래를 듣느라면 가슴 속에서는 위대한 당이라는 부름이 저절로 터쳐나옴을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의 그 세찬 포도김 소리가 약동하는 내 조국의 벅찬 숨결로 안겨오고, 또 그 붉은 기폭이 천만 자식을 따뜻이 품어 안아주는 어머니의 넓은 품으로 느껴집니다. 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에 대한 무한한 신뢰심, 이것은 조선 영화문화 창작사 과장 리학균만이 아닌 우리 당과 운명을 함께 온 인민의 심장의 토로이다. 김일성 고급당학교 실장 박사 부교수 우상호는 말한다. 주체 53, 1964년 6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인 우위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연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이 모든 분야에 걸쳐 어버이 신임의 영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당건설과 활동에서 획기적 전환의 리정표가 마련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의 위협, 수령의 위협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됨으로써 주체 혁명 위협, 성군 혁명 위협의 앞길에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론 활동으로 혁명발전의 매식의 매 단계마다 우리 당 활동에서 근본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 그렇다.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 역사이며, 그의 사상과 위협을 빛나게 계승해 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 역사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우시며 우리 당을 불패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지닌 힘있는 당으로 이끌어주신 나날들에 우리 당의 존엄과 비용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던가. 또 우리 조국은 얼마나 몰라보게 전변됐던가. 동유럽 나라들에서 수십 년간 사회주의 위협을 향도해온 당들이 연이어 무너지던 때, 선군 혁명의 폭풍을 쏘기에서 우리 당 깃발이 더 힘차게 휘날리게 하시려 우리 장군님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오시었던가. 그래서 조선인민군 군관 윤학선의 목소리 그리도 격정에 넘쳐있는 것 아니게. 우리 최고 사령관동지 성군 장정이기에 정말 가장 위험하고 정말 가슴저이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 초도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그날 이 바다나 씨가 얼마나 험하고 사나웠으면 촬영기와 사진기까지 다 손상돼서 항해길에 계시는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동지의 그 거룩한 영상을 단 한 상의 사진에도 이 담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날 그 일꾼들은 지금 같은 날씨에는 절대로 초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그 앞을 막아놨었는데 최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가고 저 초도 섬에는 나의 사랑하는 병사들이 나의 아들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좀 들어갈 수 없으면 해군대로 이 장벽을 쳐서라도 기어이 들어가야 한다고 이 병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단 15분이면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대길을 무려 이 2시간 동안이나 이 험난 신고 끝에 초도를 찾아오실 수 있었어요.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헌신의 천만리길은 이 땅에 강성본영의 포무리를 터치올린 위대한 변혁을 안아올렸거니 정치사상 강국의 군사강국, 청년강국, 핵강국, 우주강국으로 세상에 우뚝 올라선 우리 민족의 긍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흉령욕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이 나라 천만 자식을 한 품이 안고 곡절 많은 운명의 주인공들의 마음속 아픔도 헤아려 보시고 그늘 없는 사랑의 빛발을 뿌려주시며 우리 당을 명실공히 어머니 당으로 건설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삶을 받아 안았던가. 우리 공장을 몸소 찾아오시오. 전설의 영웅 동지들과 우리 서서대 노력 혁신들도 만나주신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제가 21대의 직기를 맡아보면서 임용문 가제를 수행한 노력적 성과를 두고 대단하다고 수고했다고 가분한 치아를 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들과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친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유복녀로 자란 저를 용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 김일성 청년용의상의 수상자로 선군시대 전용으로 내세워주신 아버지 장군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면 집과 재산을 다 잃고 한재에 나앉았을 때는 그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방 안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해서 살림집을 얼마나 살기 편리하게 채웠는지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 마음에 꼭 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집집마다 땔나무까지 쌓아주고 송양까지 갖춰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이 집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곧만 갔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들이 오늘은 이렇게 새 집을 받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한 김정수 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문강순, 라손 씨의 평범한 여성들인 백봉요, 박향미의 목소리만이 아니다.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고마운 우리 당, 세상에 없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의 운명을 맡긴 이 나라 인민이 토친 뜨거운 진정이다. 위대한 당이 우리를 향도한다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광명한 미래에 대한 낙관. 그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해온 나날의 체험이 안겨진 확신이다. 우리의 당기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깃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깃발로 세계의 하늘가에 더 높이 휘날리게 하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 바치신 로고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노동당 만세 소리 끝없이 울려 퍼지게 하시려 이 시각도 우리 원수님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고 계신다. 인민의 존엄과 힘을 제대로 떨쳐주고 후손만대의 행복을 기약해주는 위대한 당에 대한 찬가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가는 인민의 노래 끝없이 울려 퍼진다. 정녕 조선노동당은 빗바람 눈보라 다 막아주며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품, 어머니 품이거니 그 품의 운명을 맡긴 우리 인민은 그대의 불같고 줄기찬 열정이 안아올 저국의 젊음을 그대의 빛발과 더불어 더더욱 아름다워질 내일을 굳게 믿으며 당제의 7차 대회장으로 보무당당히 행진해가고 있다.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부부장 박대근, 황희남도 운천군인민위원회 부장 리만수는 말한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전원과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친 승리자의 기세 드높이 당 깃발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겠다는 것이 이 땅의 노동계급의 한결같은 결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군 자체의 힘으로 양호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충종의 71전투에서 용의로운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제 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더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여 군안의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렇다. 위대한 당의 향도 아래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의 영광의 대회로 가장 빛나게 장식할 것이니 위대한 조국을 세계에 우뚝 올려세운 역사를 붉은 기폭에 담아 안고 우리의 당기는 세계의 창공에 더 높이 더 세차게 폴폴 휘날릴 것이다. 영원히 빛나라 위대한 조선노동당이여. 당의 용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용남만이 있을 것이다.